어쩌다 난 너의 맘을 듣게 됐나봐. 더 꿰인 손끝 위로는 물이 또 오늘 날씬 일이 좋은지 잘 있는지 고마워. 가르쳐줘서 혼자가 되는 것. 그랬잖아 울라고, 힘이 들면 울라고.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는